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그 LA 군부 호전광들이 1일부터 남조선 강원도에서 육군 11일 사단의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6일까지 감행될 이번 군사 연습에 호전광들은 방대한 병력과 군사 장비들을 투입해서 도하 훈련, 기동 훈련 등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